vasfın ne saran. Köpeği solu kıyın ne saran. Emyanır harugatçı sarangsırın enima. Buridero hengbokhedo denayo. Öncena kasım bökçen 당신 사랑해.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를 그립니다. 내겐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대는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숨뛰는 내 사랑 곁에 없으면 허전한 내 사랑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스런 내니마 우리대로 행복해도 되나요 언제나 가슴 벅찬 당신 사랑해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를 그립니다 내겐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대는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대는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새하얀 민들레도 머리 풀어 시집 갔겠지 세월이 흐르고 산천도 변해서 우리 알아 볼 수 있을까 한 세월 다가기 전에 우리 한번 다시 뭉쳐서 추억을 안주 삼아 술 한잔 기울이며 지난 날을 꼽히워 보세

보니 아름다운 건 추억이 있었어야 세상을 내려다봐 오르려 하지 마라 모두 같은 거야 숨기고 사는 거야 주먹을 쥐지 마라 미워 돌고 도는 거야 사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도 사는 거야 황홀히 아름다운 건 추억이 있었어야 가슴을 열어봐라 붉은 강이 흐른다 가슴을 짓누르는 청춘의 무게 때문에 모두를 걸지 마라 우린 외로워진다 어차피 인생이라 바람과 같은 것 주먹을 쥐지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어차피 인생이라 돌고 도는 것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내 연기 채우며 솜털 같은 내 새끼들 가슴에 품고 흙먼지 자욱한 세상에 희망 찾아 떠난다. 굳은 어깨 위를 짓누르는 세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꽃길 걸어가는 너희들 생각하면 이 아빠는 웃을 수 있다. 흙수저 아빠는 달린다. 흙수저 아빠는 웃는다. 너희만은 서로 만나서 마음을 주고받았네.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고 다짐도 많았네. 나 딸처럼 살고 있진 않지만 사랑은 그런 거라고 말 안 해도 우린 알기에 서로가 아껴주었네. 허탈 사랑 이 마음이 영원히 지지 않도록 하늘 높이 높이 떠있는 나 딸 같은 사람아 나 딸 같은 사람 날에 서로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았네. 세상 끝까지 함께하자고 다짐도 많았네. 나 딸처럼 살고 있진 않지만 사랑은 그런 거라고 말 안 해도 우린 알기에 서로가 아껴주었네. 허탈 사랑 이 마음이 영원히 지지 않도록 하늘 높이 높이 떠있는 나 딸 같은 사람아 나 딸 같은 사람 나 딸 같은 사람아. 그리운 내 사랑이 보고파서 보고 싶어서

차이나타운 정한 차이나타운 기다리네 차이나거리 중고짜요 차이나타운 한고짜요 차이나타운 정한 차이나타운 남자란 가슴에 용서가 있어야 하고 남자란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하지 남자란 가슴에 바다가 있어야 하고 남자란 가슴에 하늘이 있어야 하지 연약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차라리 용서로 그대를 보내야 해 그래서 남자가 세상에 잃을 건 아무것도 억지라니 조금만 아프면 되지 안 그래 남자란 가슴에 욕망도 있어야지만 남자란 가슴에 아픔도 있어야 하지 남자란 가슴에 바다가 있어야 하고 남자란 가슴에 하늘이 있어야 하지 연약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차라리 용서로 그대를 보내야 해 그래서 남자가 세상엔 잃을 건 아무것도 없지라니 조금만 아프면 되지 안 그래 남자란 가슴에 욕망도 있어야지만 남자란 가슴에 눈물도 있어야 하지 달랐구나. 거기서 거기 돈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밝아오면 너무 슬퍼요. 초라해진 내 모습이 너무 미워요. 아하하, 이렇게 외로운 가슴 쥐어짜고 울고 울어도 모습 그려보지나 한없는 그리움에 사랑하리니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당신을 사랑하는 눈물이라오 이렇게 외로운 가슴 쥐어짜고 울고 울어도 과거에 당신 모습 그려보시나 한없는 그리움에 사랑하리니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당신을 사랑하는 눈물이라오 장흥으로 오세요. 돈백 나무 숲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장흥으로 오세요. 전광산 공원, 담진강 고운 장흥에서 살고 싶어라. 1년 12달 웃음꽃 피는 나는 장흥이 좋아요. 어서 진달래 꽃동네 떠나온 지 반백년 좋아도 슬퍼도 금수강산 삼아 행복하게 살아왔네. 인생은 꿈이요 희망이여라. 희극한 우리 내 인생길 산 넘어 북녘당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내 고향 보고파도 외롭고도 금수강산 벗삼아 여기까지 걸어왔네. 인생은 바람이요 구름이여라. 희극한 우리 내 인생길 희극한 우리 내 인생길